핵전쟁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릴 것이다. 민족화의 협의회 대변인 성명. 지금 북괄함 해외의 온 결의는 극악무도한 반공화국 압살 정책을 추구하면서 조선반도의 정세를 최악의 폭발기선으로 몰아가고 있는 미국과 괴뢰보수패당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핵무력 강화 조치를 걸고들며 포괄적인 대조선 정책 안들을 검토한다고 부산을 떨던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에 대한 선제타격을 포함한 독자적인 군사행동까지 불사한다는 가장 극단적인 선택안을 내들므로써 포악무도한 승냥이의 본색을 낱낱이 드러내놓았다. 그에 따라 남조선과 그 주변으로 미국의 핵전략 자산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속에 미국의 호전광들은 칼빈 선호를 비롯하여 세계의 미 핵항공모함 타격단들이 조선반도 작전 수역으로 투입되게 된다고 떠들어대고 있다. 지난 3월부터 남조선의 전 지역에서 강행되고 있는 미국과 괴뢰패당의 합동군사 연습이 더욱 광기를 띠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미국의 최신의 전투기들의 정밀 유도 폭탄을 탑재하는 훈련이 실전의 분위기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 한편 미국의 부대통령을 비롯한 강경 매파들은 남조선과 주변 나라들을 싸다니며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 모든 선택이 타구에 있다느니 뭐니 하는 호전적 폭언을 내뱉고 있다. 더욱 격분을 자아내고 있는 것은 괴뢰보수패당이 트럼프 행정부는 망설이면 안 된다. 감내하기 어려운 무차별적인 징벌을 가해야 한다. 미국 정부의 타격작전 찬동, 북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기 위한 노력 배관이 무니하며 미국에 달아오른 전쟁 광기에 기지를 해대고 있는 것이다. 극악한 동족대결 정책으로 북남관계를 완전히 풍지박산내고도 모자라 핵불뭉치를 휘두르며 날뛰는 미국과 한동아리가 되어 반공화국 압살 책동에 광분하는 역적무리들의 천벌맞을 망동은 괴뢰보수패당 역시 미국과 함께 우리 민족에게 핵재앙을 들씌우려고 발악하는 철천지 원수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민족화의 협의회는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족대시 정책에 기를 쓰고 매달리면서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을 말살하기 위해 발광하는 미국과 그의 추악한 전쟁 사환꾼 노릇을 하고 있는 괴뢰보수패당을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바라는 온 결의의 이름으로 준열이 단죄 교탄한다. 세기가 변하고 연대도 바뀌었지만 미국의 침략적 본성과 교활성, 야수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욱 잔악무도해지고 있다. 해방 후 미국에는 제주도 땅이 필요하지 제주도민은 필요치 않다고 뇌까리던 살인악마의 후예들인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와 힘을 통한 평화를 재창하며 우리 민족을 핵참화 속에 송두리째 몰아넣고서라도 저들의 침략적 목적을 달성해보려고 피를 물고 날뛰고 있다. 우리 민족 멸사를 노린 미국의 북침 핵전쟁 광기가 극도에 달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가 정의의 핵보검을 억세게 틀어주이고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억척같이 다져온 것이 얼마나 현명한 선택이었는가를 더욱 실감케 하고 있다. 지금 도발의 본고지들을 섬멸의 조준경에 잡아놓은 백두산 혁명강군의 강의력한 핵타격 수단들은 적들이 조금이라도 움쩍한다면 즉시에 노호한 징벌의 불줄기를 내뿜을 멸적의 시각만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이번 태양절을 맞으며 리성을 잃지 않고서는 감히 부인할 수 없는 불패의 군사강국, 핵강국의 불가항력적 실체를 무적강군과 무쇠 철마들, 우리식의 위력한 로켓 종대들의 장쾌한 열병 행진으로 다시 한번 똑똑히 보여주었다. 지난 세기 자기를 지킬 화숭대조차 변변이 없어 섬나라 족속들에게 짓밟히어 40여 년간의 식민지 노예 살이를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우리 민족이 오늘은 이 행성의 절대병기로 통칭되고 있는 수소탄까지 보유하고 강대성과 필성불패성을 만천하에 과시하고 있다. 미국이 우리를 저들의 강권과 전횡, 침략 정책의 희생물이 되어 미사일 세례를 받고도 속수무책으로 나앉아 있는 중동의 나라들처럼 생각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오산은 없다. 동방의 핵강국 아시아의 로켓투 맹주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우리 공화국은 이제 두려울 것도 무서울 것도 없으며 미국이 원하는 그 어떤 전쟁 방식에도 다 상대해 줄 수 있다. 만약 미국이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덜 것만큼이라도 건드린다면 우리 인민의 고귀한 피와 땀이 응축된 강력한 핵타격 수단들은 지상과 공중, 해상과 수중의 임의의 공간에서 침략과 도발의 아성을 순식간에 초토화해 버릴 것이며 열병광장에 차 넘치던 멸적의 함성은 적진을 들부시는 만세의 함성, 조국통일대전의 승전고로 울려 퍼질 것이다. 미국의 앞잡이가 되어 4대 매국과 동족대결 소동의 발광적으로 날뛰는 괴뢰 호전광들도 우리의 핵타격 관역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비참한 종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조선반도에 엄습하고 있는 핵전쟁 위험을 막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북과 남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이라면 사상과 정견,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안녕을 지키기 위한 거적적인 애국 성전에 총매진하여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결의는 핵보금을 틀어진 민족의 강용한 기상으로 미국과 괴뢰보수패당의 위험천만한 핵전쟁 도발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고 8천만이 하나가 된 통일 강대국을 기어이 안아오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주최 106, 2017년 4월 22일 평양.